어지러운 시간 속에 너를 만나.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나지만 모두 힘들다고 포기하라는 말에 화난 No girl 만난 모습만 항상 보여주지만 나의 몸이 부셔져도 마음이 찢겨져도 널 지킨다는 약속 그 약속은 영원토록 same thing. Nothing can stop me from loving you. You, you, you. 내가 숨을 쉬는 그 이유. You, you, you. 내가 노래하는 그 이유. You, you, you.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. You, you, you. Nothing can stop me from loving. 왜 좋을 땐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답변된 뒤도 보지 않고 떠나지. Yeah. 인간의 마음은 유리같이 so weak. 그런 작은 일에도 너무나 아픈지 가슴이. 우린 그러지 말자고 싫어도 아파도 곁에 있는 단 약속 그 약속은 영원토록 same thing. Nothing can stop me from loving you. You, you, you. 내가 달려가는 yeah. 그 you, you, you, you. 내가 춤을 추는 yeah. 그 you. 내 모든